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 보며 흥분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9월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있어 가다가 땅을 보면 반짝이는 동전 한 네 날 찾는 것 같아서 돌아보다 넘어지고 재수란 게 그런 거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세상살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세상 이런저런 할 얘기도 많다지만 어느 세월 그 많은 말 하고 듣고 보내겠소 내가 지닌 얘기들을 내 스스로 엮는다면 세상살이 모든 것이 그 얼마나